있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돌아서 가는 길에 낙엽만이 구르고 서 있는 나무마저 너무나 말이 없네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내 눈이 가는 곳에 떠오르는 그 모습 사람인가 또다시 바라보네 그때 그 시절 너무나 아름다워 있을 수 있을까 아쉬운 내 마음 잊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보내야 잊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아픈 마음 잊어야 한다면 한다면